것은 우리의 발에 이어서 있기에 너가 나의 운명이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은 우리 돌아보지 마라. 후회하지 마라. 아,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.